38국제분여절 107돌 기념 중앙보고회가 8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의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평양시 안의 여성 일꾼들, 여성 근로자들, 여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사회주의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 여성들과 조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 여성들, 외국 손님들이 여기에 초대됐습니다. 최룡의 동지는 보고에서 38국제분여절에 즈음하여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위임에 따라 온 나라 여성들에게 따뜻한 인사와 축하를 보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조선여성운동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용도 밑에 개척되고 자랑스러운 발전의 길을 걸어온 주체의 여성운동이라는 데 대해서 말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혁명역 수행에서 여성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항일혁명투쟁의 불길 속에서 주체의 조선여성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셨으며 영광스러운 전통을 마련하시어 조선여성운동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선여성운동의 영광스러운 역사인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영도를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훌륭히 받들어 오신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 여사와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으며 조선의 위대한 어머님들의 고귀한 혁명 생애는 우리 조선 여성들의 숭고한 귀감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들이 역사에 유례없는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도 조선 여성의 힘과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가정의 꽃, 생활의 꽃, 나라의 꽃으로 활짝 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는 오늘 조선 여성 운동은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펼쳐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모두 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여성운동의 승리적 전진과 주청명위협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용해로운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